H UBS. Ding dong, 가꾼 빵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흡수 제빵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함께 제빵소의 문을 열 제빵사 박선민이라고 합니다. 모두 저희 제빵소 방문은 처음이라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환영합니다. 이 문을 열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최고의 빵에 대해 알아보고 음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일주일에 단 한 번, 매주 수요일 날 오픈하는 흡수 제빵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라디오 소개는 이쯤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인 만큼 빵과 관련된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평소 빵을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학교에 오기 전 눈이 일찍 떠져 아침으로 간단하게 빵을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라면 식빵, 생크림 케이크, 샌드위치, 카스테라 중 어떤 빵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아침으로 간단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샌드위치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떠올린 답변은 잠시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저희는 먼저 빵에 대해 이모저모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릴러말즈 토일의 자가격리.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 내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나갈 것 같은데. 왜 이리 아픈지 그래 많이 바빴지. 나를 못 또 봤었지. 많은 시간 동안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는 끝도 없다고. 너가 볼 땐 내가 쓰러지게 나면 웃으며 했던 너와의 통화 후에 어지러워 바닥을 짚고 겨우 일어나 앉아있지. 모니터 앞에 지금 보이는 바다가 진짜면 좋을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은 말이 그닥 좋지 않은 상태. 안 좋으면 뭐 어떻게 나는 써야 할 시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하고 싶어, 말해주고 싶어. 그러려고 그만뒀지 바이올린을. 좁았던 연습실은 외로웠지만 좋았던 추억도 많았어. 연습 후에 배고파서 감자칩을 넣으라면 전부 지나갈 거라고. 물론 다시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 내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나갈 것 같은데. 내일이 아픈지 나를 못 봤었지. 많은 시간 동안 날 힘들게 하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난 자가격리 중이야. 이제 외로운 것쯤이야. 상처받는 것보다 월 나와서 혼자서 도망치고 있는 중이야. 남들의 시선쯤이야. 칼칼한 목과 답답한 몸. 그건 바빴었던 내 맘을 추스리기 좋은 기회지. 잠깐이라도 생각을 멈추고 밥대만 챙기고 멍때려. 조용한 집에서 며칠째 혼밥준. 다행히도 열은 내렸지. 초반 3일 동안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 자유롭게 느껴졌고 아이폰 알림 다 귀찮았지. 유튜브로 여행 다른 나라의 풍경. 놓쳤던 영화를 몰아 시청했지. 소파에 누워 4일째 사람이 그리워. 조용한 나의 거실 내 말이 강아지가 함께해도 한국말을 모르니. 아무리 쓰다듬고 장난쳐도 대화를 원해. 여전히 이제 좀 그만 나왔음에 바이러스의 변이. 다시 바빠지고 싶어 널 만나서 농담도. 나랑 어울려 음악이 크게 나오는 공간 속.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일상에서 만나자 약속 잡아.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 내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나갈 것 같은데. 내일이 아픈지 그래 많이 바빴지. 봤지. 나를 못 또 봤었지. 많은 시간 동안 날 힘들게 하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난 자가 격리 중이야. 이제 외로운 것쯤이야. 상처받는 것보다 월나서 혼자서. 빵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빵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무려 약 기원전 8000년경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최초에는 거칠게 부순 곡물과 물을 섞어 만든 반죽을 불에 뜨겁게 달군 돌 위에 놓은 후 뜨거운 재로 덮어 구웠을 것으로 추측되죠. 인류가 직접적으로 발견한 가장 오래된 빵은 슈바이카란 곳에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집트에는 빵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발효빵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은 고대 이집트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은 그 대가로 빵을 지급받기도 했죠.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그 대가로 빵을 지급받았다면 현 시대적 상황으로 생각해본다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노동량에 비해 작은 대가가 아닐까요? 더군다나 발효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발효로 부풀린 빵보단 페이스트리 형태의 빵 종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덧붙여 고대 그리스 최대의 서사 시인 호메로스가 이집트에 대해 남긴 전승에 따르면 사람 몸뚱이만한 크기에 둥근 맷돌 형태를 하고 보존이 용이한 대신 심하게 거친 재질의 빵이 등장했다고 해요. 사막 지역이다 보니 빵에 모래가 많이 섞이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집트인의 치아 건강까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죠. 이렇게 소소한 빵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집트인의 치아 건강까지 알 수 있다니. 무언가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의 역사부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나요? 힙합보다 클래식 첼로를 투팍보다 맨데션을 좋아하는 널 위해 스네일킥 클랩 전부 뺐어 빅나티의 낭만교향곡 로맨스보단 코미디를 좋아하던 내가 어제는 타이타닉에 눈물을 훔쳤어 I can be your bar I can be your chauffeur I can be your bro 너도 비기반 베토벤 I can be your super love money no Shostakovich Vivaldi or the Vish Everything you want girl just tell me what you want Any kind of song doesn't matter even classic I can be your Wagner I can be your Haydn Tchaikovsky what you look at me 피아노 앞에 5분도 못 있었던 그 고냉이가 이제 노래 불러 엄마 때문에 했었던 기아 갑주 부덕이 오랜만에 클라리넷을 불어 까만 염이 보기 남자는 아니지만 힙합밖에 모르는 그런 하지만 아줌마 너 위해서라면 난 뭐든 될 수가 있어 Believe in shit break 노래를 불러 타타타타타 Just dance with me 브라파파파파 Trumpet song Everything you want, girl, just tell me what you want 노래를 불러 다다다다다 Just dance with me 바바바라바 Trumpet solo Any kind of song, doesn't matter if it's classic, girl 소년이란 말이 효과를 받지 않는 게 좀 섭섭해 두면은 전구 달리 겸허해가 마이 유체고 마이 스트라블리 더 대가 어젠데 그 어제가 내 어제가 아니었고 나 시간은 저 빨리 가 그는 말을 그때 창문 도대체 어땠을까 Baby girl 그 질문에 대답했어 많은 동안 잠깐 먹으니 상기시키게 Let me go with my flow 너 앞에선 고맙지 니 같은 곡만 연주해 하이든 바 베토벤 친해 조선 진이 척해 또 틀렸네 그 사랑도 말 잘 못해 남사스럽게 사랑하긴 해 내 페라리 조수석에 우리가 좀 걱정 없이 맨날 돼지도 난 사고 싶어 낯선 배우가 너무 야몰했어 나 지금 9천 많은 자리 시계 찾지 마는 정확해 내 빈 시간이 내 10분 좀 노래를 불러 타타타타타 Just dance with me 브라파파파파 Trumpet song Everything you want girl just tell me what you want 노래를 불러 타타타타타 Just dance with me 브라파파파 Trumpet song Any kind of song doesn't matter if it's classic. If you want, I can be your Mozart and Brahms. If you want, I can be your Yukio. If you want, can I be Changmok? 몰랐겠지만 난 랩잘 따라 불러. Girl, one more time. If you want, I can be your Gideon Choir. If you want, 말해 뭐해 나를 주고파. 난 다섯 살이 됐어 중기가 어디 스물아홉 비는 살이 들은 똑같을 거 너의 대. 난 classical 음악은 몰라도 I'll be your classic baby 네 입술 트리트 girl I could be your chapstick I'm not being drastic 이 순간이 마치 magic처럼 날아다니는 기분 Put me in a casket 네 맘 속에 죽으면 죽어도 연이 없지 It's okay girl just trust me 냉정했던 내 맘 지금은 사랑이 가득 차지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물어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따라서 다음으로는 빵의 어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빵은 외래어 중에서도 한국어 화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용되며 정착된 귀화어에 해당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한다면 이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사이에 일본에서 쓰이던 포르투갈어 계통 외래어인 빵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입니다. 포르투갈어의 발음을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대로 적는다면 팡이 되는데요. 어쩌면 저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빵의 귀여운 발음이 팡이 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마터면 빵을 사러 가서 식팡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어쩌다 포르투갈어가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냐고요? 바로 포르투갈이 유럽 국가들 중 처음으로 일본과 교류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교류한 나라에 의해 빵의 어원이 결정되었다니 정말 신기하죠? 떠나지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Revolution. 여러분, 오래전에는 빵을 목숨 걸고 먹기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빵을 먹는데 도대체 왜 목숨을 거냐 싶지만 밀에 생기는 곰팡이의 일종인 맥각균류에 의한 것인데요. 이 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은 빵을 구워도 남아있어. 그 빵을 먹은 사람들은 맥각 중독에 걸려 온갖 신경 이상 증세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환각, 환청을 듣거나 몸이 굳고 정신 이상까지 초래했다고 하죠. 이러한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맥각근류에 있는 마약 LSD 물질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마약 중독 증상이 엄청나게 두려운 증상으로 보였겠다 싶습니다. 현재 라디오를 청취 중인 여러분들께 괜한 걱정은 드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농약이 발달되어 이런 질병에 걸릴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과거에도 이러한 상황이 유럽의 몇몇 지역에서 발생했을 뿐 심각할 정도로 널리 퍼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댄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릴라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에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릴라.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나는 아이같이 행복해줘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 이제 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었다면 꼭 알아야 할 제조 방식입니다. 앞으로 저희 라디오에서도 자주 등장할 예정인 소재인데요. 지역의 환경에 따라 빵을 만드는 방식도 달랐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 사막처럼 물과 나무가 부족한 곳에서는 반죽을 최대한 적게 해 만든 다음 얇게 밀어 재 속에 넣거나 달궈진 화덕 벽면에 붙인 후 익혀먹는 모양을 지녔다면 화덕을 갖춘 유럽의 경우도 불을 때울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숲은 영주만의 소유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모두 화덕을 갖출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을마다 하나씩 있던 빵집에서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급적 크게 만든 덩어리를 한 번에 익히는 경향이 강했다고 하죠. 고전 소설들을 읽다 보면 갓 구워낸 빵을 먹고 싶다던가 돌덩이처럼 딱딱한 빵이 싫다거나 빵을 도끼로 찍어 쪼개거나 딱딱한 빵을 수프에다 불려먹는 등 현재 저희가 먹는 빵을 떠올리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번 구울 때 온 식구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큰 사이즈로 굽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빵이 돌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빵들도 빵을 밀폐시키지 않고 보관하면 수분이 증발하여 점점 딱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조금의 차이점은 국내에서 주로 유통되는 푹신한 일반적인 빵이 아닌 외국의 주식빵은 단단하고 푸석하여 큼직한 칼로 힘주어 썰지 않으면 먹기가 힘들 정도임을 감안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해를 하기 훨씬 쉽죠. 그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아프다고 말했다면 덜 했을까요? 릴러 말즈와 판다곰의 던. 난 그저 어린애겠지. 조금 더 내가 커져라면 우린 달랐을까요? I think about that. 참 웃긴 남의 참 바보 같네. 아 돌아갈래. I think about that.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게 내 shit. 이제 와 보니 참 궁금해. 드러내 너의 서운 곳을 warning. Yeah. 그땐 어렸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 너의 행동들은 너무해. 내 몸에 다흉이 돼. Yeah. 사랑이란 이유로 널 안아. Yeah. 하지만 잘못했단 걸 알아. 지금에서라도 난 말하고 싶어. Hey girl, I got mad. 넌 이제 필요 없지만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아프다고 말했다면 덜 했을까요? 그대의 눈앞에 난 그저 어린 애겠지. 조금 더 내가 거절하면 우린 달랐을까요? I think about that. 참 웃긴 남의 참 바보 같네. 아 돌아갈래. I think about that. 참 웃긴 남의 참 바보 같네. 아 돌아갈래. I was thinking about a time good every night. 생각하지 말자고 해봤지 다 생각이야. Negativity is like colors on a palette.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빵 굽는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모두 빵과 한 걸음 친해지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모두 잊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라디오의 첫 화두를 열며 진행했던 심리 테스트.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풀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빵을 선택한 당신은 낙천적인 사람이네요. 지루한 것을 싫어하며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격이에요. 좋고 싫음이 분명하여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난 편이죠. 두 번째 생크림 케이크를 선택한 당신은 호기심이 많은 편이며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감성적인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샌드위치를 고른 당신은 아이 같은 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집이 있는 편이라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죠.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이며 인내심도 많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카스테라를 고른 당신은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성격으로 주위에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도 많을 듯해요. 이렇게 해서 풀이는 끝이 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간파당했나요? 혹여나 아니더라도 재미로 본 테스트이니 이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맛있는 빵을 구워보도록 합시다. 모두 만나서 반가웠어요. 지금까지 빵 굽는 PD 안혜지, 기술의 빵순이 박지연, 저는 제빵사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